좋은 때라고 누구나 날 보고 이야기해요. 행복이 꽃피요. 좋은 때인가요? 미흔이 노래 많아 좋은 때지요. 나나나 나나나나 제일 좋은 때지요. 청춘의 시절은